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구약시대 때 제물을 태워 제사하는 번제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동물을 태워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그들의 예배의식을 통해 예배자의 태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그 예배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되어야 할까요? 이첫 번째는 나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자각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자각하는 시간입니다. 레위기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배의식의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번거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물이 될 동물을 준비해야 하고 제물에 안수합니다. 그 제물이 되는 동물을 죽여야 합니다.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야 하고 그 제물의 가죽을 벗겨야 합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 나무를 쌓고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제물을 불붙은 제단 위에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다 불사릅니다. 이러한 길고 번거로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4절에 보면 번제를 통해 사람들의 죄악이 사해지는 은혜를 누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물을 죽여 태워 제가 되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고 죄악의 삭시, 사망인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의 울음소리가 귀로 들립니다. 붉은 피가 눈에 보입니다. 동물들이 타면서 나는 냄새를 코로 맡게 됩니다.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씻으면서 동물을 손으로 만져 느낍니다. 이렇게 오감으로 제물이 죽어가는 과정을 예배자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악의 결과가 만드는 죽음이 끔찍하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동일시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죄값을 동물들이 대신 치렀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배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먼저 그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우리가 받았어야 할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없으니까 예배가 무성의하게 드려지고 예배에 소홀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으려고 속죄의 제물이 되어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고 외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의 은혜를 항상 찬송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초청합니다. 그런데 입술의 찬양을 드리는 예배 전에 예수가 짊어진 치욕을 우리도 함께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겪은 치욕, 원래 우리가 받아야 할 부끄러움이었고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이었고 우리가 겪어야 할 죽음이었습니다. 이 치욕의 크기와 무게를 아는 사람이 부르는 찬양과 이 치욕의 크기와 무게를 모른 채로 부르는 찬양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악이 사해졌는지를 아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감격스럽고 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과정이 아무리 번거롭다 하더라도 지루해하거나 불편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 대신 죽임당한 예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서 동시에 우리 때문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동물이 죽임당하는 모습을 보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치욕을 당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지른 죄악을 크고 무겁게 받아들이며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없이 우리는 너무 쉽게 은혜에 잠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죄악이 주는 기쁨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나의 죄악과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죽임당했어야 했다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철저히 나의 죄악을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꾸만 다른 사람의 죄악을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인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을 것이 없는 똑같은 죄인이면서 남과 비교해서 영적 우월성을 드러내는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악이 아닌 나의 죄악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악함과 더러움을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려는 시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리는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구석에서 자신의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크고 심각하게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옆에서 기도하던 세리를 정죄하며 자신의 신앙이 더 탁월하다는 것을 과시하며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했기에 하나님의 은혜도 맛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우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예배는 단순히 죄악을 깨닫는 시간을 넘어 거룩한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죄악을 수치스러워한 자만이 예수의 희생과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배는 어떤 시간일까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레위기 1장 3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의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죄악을 속죄하시기 위해 제사 제도를 만들어 치유와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죄악의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제사 제물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동물의 피와 태워나는 연기의 냄새를 좋아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동물을 태워나는 연기를 향기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제사를 기쁘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신실한지를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시간이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흘렀지만 흠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속죄 제물로 내어주심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허무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는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 죄와 사망의 늪에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형편을 따라 제물의 종류를 정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신들의 형편에 따라 숫송아지를 제물로 드리기도 했고 양이나 염소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아주 극빈층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경제 능력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능력으로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죄인임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존재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예배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지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은혜를 예민하게 느끼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배에 자꾸만 실패하는 이유는 은혜를 느끼는 감각이 무뎌져 있기 때문입니다. 브라질 리우네 자이루 남동해안 프로베타의 어촌마을에 살고 있는 70대 할아버지 주앙 페레이라 드 수자 씨는 벽돌공으로 일을 하다가 은퇴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어느 날 해변을 산책하다가 기름에 디범벅이 되어서 죽어가던 작은 펭귄 한 마리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고 와서 씻겨주고 그리고 멸치와 정어리를 먹여 정성스럽게 돌봐줍니다. 할아버지의 보살핌으로 펭귄은 기력을 찾고 건강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펭귄을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펭귄은 할아버지랑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배를 타고 멀리 나가서 펭귄을 바다에 놓아주었지만 할아버지보다 먼저 집에 돌아와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펭귄이 할아버지랑 떨어지려고 하지 않자 수자 할아버지는 펭귄에게 딘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11개월을 함께 보냅니다. 그런데 털갈이를 마친 펭귄 딘딘은 어느 날 할아버지를 남겨두고 바다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4개월 정도가 지난 어느 날 펭귄은 다시 수자 할아버지를 찾아와서 할아버지에게 안겼다고 합니다. 펭귄 딘딘은 칠레 최남단 파타고니아에서 무려 8,000km를 헤엄쳐서 수자 할아버지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매년 6월에 찾아와서 할아버지와 8개월간 함께 지내다가 다음 해 2월이 되면 짝짓기를 위해 펭귄 무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 펭귄은 마젤란 펭귄인데 무리가 함께 모여 생활하는 습성이 있는데 이렇게 한 마리만 혼자 떨어져 사람과 함께 생활하다가 다시 무리로 돌아가기를 반복하는 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라고 합니다. 펭귄 딘딘은 할아버지가 사는 마을의 마스코트가 되었고 영국 방송사에서도 두 번이나 취재하기도 했습니다. 왜 펭귄 딘딘은 8,000km나 되는 거리를 수영해서 매년 수자 할아버지를 만나러 갈까요? 자신을 구해준 할아버지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알기에 동물이지만 그 존재와 함께하는 시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합니다. 은혜를 느끼면 예배가 아무리 번거로워도 기다려지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예배드리러 나올 때 8,000km를 헤엄쳐 자신의 구원자 수자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이 펭귄 딘딘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은혜를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배는 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입니다. 레위기서 1장 3절 4절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예배는 예배드리는 내가 아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에서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예배드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이고 의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우리의 만족과 기쁨에 초점이 맞춰질 때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 영적 예배자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눈과 입과 귀와 피부의 감각을 즐겁게 하는데 사람들은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기쁨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악한 생각이 만들어내는 죄악들은 하나님에게 기쁨이 아닌 슬픔이 되었고 후회와 한탄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태의 마음과 삶으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배의식을 순서대로 시간을 잘 지켜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일에 드리는 예배와 주중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누어 주는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을 여러분들은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오직 나의 기쁨만을 추구하며 사셨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삶이 중요할까요? 다른 사람들의 잃어버린 기쁨을 또 여러분들은 찾아주는 삶을 사셨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삶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는 없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레위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는 것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읽은 말라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저는 것, 병든 것, 흠이 있는 것을 드렸다고 나옵니다. 흠이 있는 것들은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내다 팔면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고 건강한 동물들은 남기고 깨끗하고 싱싱한 곡식들은 남겨두고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을 가져다가 제사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로 여기느냐를 보여줍니다.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멸감을 들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드는 예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것, 병든 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희 마음을 받아주겠느냐? 사람들에게 줘도 기쁨은커녕 기분 나빠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자꾸 죽여 불사르는 헛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물을 걸어 잠궜으면 좋겠다고 소리치십니다. 이런 제사는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쁨은 무시하며 예배 드리는 자의 유익과 기쁨을 먼저 추구한 예배기 때문입니다. 예배의식을 행하는 과정 속에 우리의 마음이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귀히 여기면 예배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미리 와서 마음을 정돈하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다가 남은 것 적선하듯이 넣지 않고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그 물질에 내 마음을 담고 미리 준비합니다. 헌신도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쓰시기에 편한 존재, 편리한 존재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나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자각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